time is coming, and the trees are sweetly blooming, and the wild mountain thyme grows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And we'll all go together till the wild mountain thyme, all around the blooming heather. Will you go, lassie, go? 필로티의 대학생 자동차 유럽 대장정 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쪼꼬입니다. 네, 이단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7기, 7기 뭐? 참가자였고, 10기 스텝으로 다녀온 박진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7기, 9기 다녀온 김나연입니다. 9기는 저희가 다녀왔어요. 저 10기예요. 네. 네, 저희가 벌써 팟캐스트 시작한 지 7회가 됐죠. 근데 지금 요즘에 안 좋은 사건이 많아서 저희가 녹음을 안 하려다가 그래도 저희는 저희 할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다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네요. 네, 안녕 못하죠. 아, 오늘 규범이 곰돌이 푸조랑 김준남도 같이 했으면 좋았을 텐데 좀 많이 아쉽게 된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고 저희 새로운 패널을 이제 또 패널. 네, 그 게스트. 뭐지? 네. 패널도 아니고. 아, 저분은 거의, 너무, 거의 너무 패널 같아요. 반고정? 반고정? 세 번째인가요? 예, 이번에 세 번째. 3회, 5회 찍었었던 것 같은데. 아, 네. 원래 유럽판을 제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아, 우리 현장에서. 예, 원래 10기 여행하면서 네. 이렇게 세 명이 기본 이제 패널이 돼서 네. 10기의 현장 소식을 팟캐스트로 생생하게 전해주시려고 했으나 저 지난해 얘기했듯이 눈이 맞아서 눈이 맞아서라기보다는 예. 딱히 녹음할 시간이 없었어요. 아, 그렇죠. 여행 하다 보면 바쁘죠. 예, 여행을 더 안전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 게 더 우선이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세월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수학년 간다고 준비 다 했거든요. 가방 사고 옷 사고 갔다 올게 웃으면서 가는 인사가 마지막 인사가 돼. 저는 제 어렸을 때도 일 나갔어요. 4살 때도. 그래서 항상 안쓰러운 아이예요. 아픈 손가락. 아, 그런 딸이에요. 9시 했으니까요. 그리고 13분에 통화한 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냥 엄마 움직이지 말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그 전에 통화할 때는 제가 그랬어요. 뭐가 보이니 그랬더니 창문에 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인다. 그래서 8시에 한 20분, 30분 안 돼서 문자 왔어요. 엄마 아직 도착 안 했다 제주도에. 그냥 안개는 그랬더니 안개는 힘이 진짜 약간 끼어있다. 그게 마지막 저하고 마지막 문자였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문자가 안 돼요. 그러고 나서 석고 터졌어요 지금. 아빠하고 마지막 통화하고 제가 울면서 뛰쳐 나왔더라고요. 아홉 번째 시신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계속 방송이 나왔고. 학교 보낸 걸 후회하고 정말 이 나라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고 제 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2학년 김한수가 얼마나 지금 밤에 정말 춥고 아무것도 지금 없는 상태에서 새우잠 자면서 했는데도 춥고 그런데 보는 사람 얼마나 춥겠어요.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사실은 아까 그 쭈꼬우도 얘기했듯이 사실은 이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고 뭐 다들 마찬가지 겠지만 한동안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팟캐스트 일정을 잡아야 될 때 아 이거는 하면 안 되겠구나. 당분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할 의욕도 없었고, 가서 무슨 내용을 얘기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는, 주변에서 그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플로트가 다른 여행하고, 다른 여행 가치, 여행 철학을 추구를 하는데, 그런 새로운 여행 문화를 바꾸겠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대중적으로 알리고, 그런 취지에서 봤을 때는, 그런 내용을 중심으로, 이렇게 팟캐스트를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지금 11일 신청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각종 여행 정보나 이런 걸 얻기 위해서 팟캐스트를 많이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여행 준비에 대한 정보도 줘야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장으로서 또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계속 고민이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지? 담담하게 정보를 중심으로 이렇게 차분하게 좀 얘기를 할까? 어떤 내용을 하지?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면서 사실 여기 녹음실 오기 전까지 생각을 이 정리가 잘 안 됐다가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필로트가 원래 추구하는 여행 가치, 그러니까 이제 가치 여행인데, 가치 여행에서 그 가치란, 필로트가 생각하는 가치란 거는 자아적 가치, 사회적 가치,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쉽게 얘기하면 나, 그 다음에 우리, 이거에 대해서 좀 여행을 통해서 좀 새롭게 생각해보는, 자신이 이렇게 사실 뭐 인생관, 가치관 이런 세울 겨를도 없이 대학교 가고 스펙 쌓으면서 취업 준비하고, 내가 일종의 어떻게 보면 사회 부속품처럼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좀 되돌아보고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같이 함께 여행하는 과정에서, 아, 나 혼자 살아갈 수가 없구나. 이 공동체, 사회, 우리, 이런 것들을, 유럽이라는 공간, 또 같이 단체로 여행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이게 필로트가 생각한 여행인데, 이런 얘기들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친구들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강요하지도 않았었고. 그렇지만 이제 필로트가 생각하는 여행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유명한 것들 보면서 그런 것 앞에서 사진 찍고, 뭐 여행책자에 나와 있는 우리 초등학교 때 전과 선생님이 숙제 내주면 전과 보고 그대로 베껴가서 그 반 아이들이 다 똑같은 해답을 문제풀이를 해가지고 가는 걸 봤었는데, 사실 자기 머리로 사고해서 숙제를 하거나 과제를 푼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전과를 못 살 돈이 없으면 그걸 숙제 못 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여행도 다들 그래요. 기존의 여행 책자에 나와 있는 것 그거 보면서 파리 가면 에펠탑 가야 되고, 뭐 이탈리아 가면 뭐 콜로세움 가야 되고, 뭐 이런 정해진 루트들 있잖아요. 뭐 하루 코스, 1박 2일 코스, 그래서 책 이런 거. 예. 또 책자에 되게 되게 좀 친절하게도 그런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여행이라고 갔는데도 다 똑같아요. 파리를 돌다 보면 아까 에펠탑에서 만난 사람 좀 이따 개선문에서 또 만나고, 파리에서 만난 사람 며칠 뒤에 로마에서 또 만나고. 맞아요. 사실 이렇게 틀에 박힌 자기만의 여행이 아니라 남들이 다 하니까, 남들이 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냥 우리가 초등학교 때 전과 보면서 숙제하는 것처럼 이런 여행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그런 것들을 배우고 느끼고 하는 여행. 그러면서 유럽에서 그 한 가지로, 그럼 유럽이랑 우리나라랑 다른 건 무엇인가? 사실 그걸 비교하라고 가라고 한 건 아니고요. 사실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행이란 거는 일상하고 단절을 하고 새로운 곳을 가는 거잖아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디 뭐 전동진을 가던 뭐 경주를 가던 그걸 갔을 때 뭔가 느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뭐 뭔가 자기한테 이제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여행이 진짜 여행인데, 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실 오늘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월호 참사가 있으면서 정말 말도 안 되게 됐잖아요. 수많은 학생들이 그렇게 되고, 과정에서 처음에는 뭐가 진실이고 뭐가 거짓인지 잘 구별도 안 됐었고, 근데 지금 좀 지나고 나니까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사실 확인도 되고 정리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고 슬픔에서 분노로 바뀌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아, 이런 한 사람의 인권이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는데 하다못해 필로트 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행을 잘하고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여행을 하려고 실제로 그 능력이 안 돼도 그렇게 지향하면서 해왔었는데 한 생명, 여러 생명을 그것도 국가가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게 이렇게 죽어가는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런 인권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유럽의 인권은 어떤지 유럽에서 사람이란 무엇인지 그런 얘기를 중심으로 오늘 하면 어떨까라는 좀 생각을 했고 지금 딱딱해질 수도 있지만 저는 필로트 팟캐스트이기 때문에 네. 다 일반적인 여행 팟캐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여행하면서 느꼈던 유럽에서 아 이게 참 우리나라를 다루면서 이게 좀 사람을 먼저 중심으로 보는구나 이런 얘기들 느꼈던 것들 중심으로 얘기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설이 좀 길었네요. 그럼 오늘은 네. 유럽 인권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고 그리고 저희 나중에 이 얘기가 마무리될 때쯤 지금 질문들이 많이 오고 있으니까 아, 네.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해주는 형식으로 오늘은 팟캐스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일단은 저희가 저도 세월호 보면서 참 많이 울었어요. 울기도 울고 근데 계속 같은 내용을 보다 보니까 나중에 저도 슬프면서 점점 화가 나더라고요. 왜 처음부터 구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아직도 못 찾은 가족들이 있잖아요. 실종자들이 있으니까 그 가족들은 빨리 찾으셨으면 좋겠고 저희가 유럽 여행을 가서 저는 느낀 게 저도 진짜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제일 많이 느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사람이 먼저기보다는 돈이 먼저라는 생각이 지금도 뭐 직업을 구해도 모든 사람들이 좀 모든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또 경제적으로 편해질까 경제적으로 편해져야지 좀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 같이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했어요. 저도 그래서 좀 많이 가시는 유럽 여행 가시는 분들은 좀 가서 좀 다른 면을 느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여행은 진짜 일상과의 단절인데 SNS를 보면 단절이 안 되고 내가 어디 갔는지 실시간으로 더 잘 나와요. 어떻게 그렇죠. 얘가 지금 뉴욕에 가 있는데 로마에 가 있는데 뭘 먹었는지 다 알고 있고 저 옆에 있는 것 같아요. 동선도 나와요. 어떻게 심지어는 그렇죠. 네. 예, 그러지 말고 좀 다른 여행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되게 중요한 얘기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이제 경제적으로 이런 그런 직장을 구할 때 그런 거 찾아서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여행 때 친구들하고도 많이 얘기하는 내용 중 하나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아적 가치라는 거는 자기 운명의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면 하고 싶은 일 이 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도 못 찾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냥 정해진 루트대로 뭐 대학교 가라고 하니까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얻으려면 스펙을 쌓아야 된다고 하니까 스펙을 쌓고 좋은 직장을 하면 대기업 돈 많이 주는 사실 직장이라는 게 돈 많이 준 이 개념은 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필로트의 여행도 여행의 개체가 아니라 여행의 주인이 돼서 여행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그걸 통해서 삶에서도 자기가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친구들이 군대 남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군대 가서 적당히 세상 사는 법을 요령을 터득해서 오죠. 어떻게 하면 상사 그 눈치 보면서 적당히 요령을 피우면서 하기 싫은데 삽질하기 싫은데 하잖아요. 근데 거기 적당히 요령 피운 것도 배우고. 저희는 그쵸? 잘 모르니까 네. 옆에 근데 그 갔다 오신 오빠는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지금. 그러니까 직장을 가서도 퇴근하고 싶고 어떨 때 이 일 내가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서 요령 피우고 제 친구들 보니까 많이들 그래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다녀요. 아 안 다니면 생활이 안 되니까. 그렇죠. 생활이 안 되고 가정을 꾸리려면 자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리고 자기 자식은 좀 더 나은 세상에서 좀 더 이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에 스펙을 스펙을 쌓게 해주죠. 근데 그게 보면서 아,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의 자기 삶의 주인이라면 일이라는 건 되게 신성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이라는 건 되게 신성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노예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시키면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잖아요.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죠. 그게 잘 뭐 게으르면 망할 수도 있을 거고 잘못한 걸 하면 잘못을 저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주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 하죠. 자기 삶의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행에서도 주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분노할 때 분노할 줄도 알고 같이 기뻐할 때 기뻐할 줄도 알고 그래서 희노애락을 같이 정말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을 나 혼자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이렇게 희노애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사회 구성원, 옆에 있는 친구,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친구들하고 그런 것들 같이 슬픔과 기쁨과 뭐 그런 것들 같이 웃어주고 같이 슬퍼해주고 할 수 있는 우리 이것을 필로트 여행을 통해서 이걸 바뀐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라면 저는 성공한 여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몇 번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런가요? 필로트 가가지고 전혀 다른 삶을 살다가 필로트를 통해서 아, 저 10기 스텝으로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원래는 7기를 갔다 온 거잖아요. 오고 그냥 원래 이제 편한 오빠 동생으로 같이 갔다 온 여행자였는데 아빠 딸 아빠 딸이세요. 말이 안 돼, 이거는. 왜 지금, 도덕적이지 못하게 아빠 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슬기 때는 같은 조의 아빠 딸 관계였는데. 아, 같은 조언이었어요. 그만큼, 아, 예뻐하는 동생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쪽에서 파더 하면서 막 달려오는 그런 친구. 오빠 일어나요! 21살짜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여자애들이 다 저희 조에서는 다 저를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 할 만한 나이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필로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행을 통해서 이렇게 좋은 또 진짜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저희는 가족 같아요 정말. 저희는 정말 뭐 아빠 딸 이런 거 이렇게 이런 호칭은 없었는데 저는 이상의 별명이 주모였어요. 뭐가 잘 어울려. 그냥 뭔가 한 번에 뭐 2-3개조 분량의 음식을 막 만든다거나 막 하여튼 그런 건 아닌데 애들 저를 주모라고 부르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저희는 또 완전 그렇게 해가지고 가족은 아니지만 가족처럼 정말 친하게 지내고 안 그래도 저 오늘 안 그래도 서울에 부산에서 서울 올라오는데 제가 이 서울에 오니까는 그냥 애들 근처에 제가 홍대에 언니 집이 있어서 홍대 근처에 사는 애 누가 있나 이렇게 하니까 다른 대구 사는 동생이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누나 대구가 그럼 홍대 가는 길 대구 거쳐서 자기 보고 가라고 왜 안 보고 가냐고 했더니 아 이미 나 칠곡이다 이렇게 했더니 아 그러면 나한테 왜 얘기도 안 하고 벌써 거기까지 갔냐 다시 내려와라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친한 사이가 됐을 만큼 여행을 통해서 정말 저는 사람을 얻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 친구가 며칠 전에 서울에 올라왔었죠. 아 그 친구 친구예요. 아 그 친구의 친구. 네 그 친구 친구예요. 네. 아 그거는 제가 저번에 대구에 갑자기 내려갔었어요. 네. 갑자기 내려갔는데 당일날 대구까지 갔는데 애들 볼 수 있는 애들 좀 보고 오면 좋겠다 해가지고 급하게 내가 운전을 해야 돼서 연락도 못 하고 그냥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딱 카톡으로 이렇게 날렸는데 예 그날 당일 약속을 취소하고 애들이 나와요 정말 예 그때 고맙게도 예 이렇게 나와줘서 예 감동하셨군요 뭐 이게 뭐 감동까지는 아닌데 고마웠고 예 좋았고. 며칠 전에 또 그 친구가 서울 올라왔을 때도 그때 저는 좀 다른 약속이 있어서 좀 늦게 만났는데 서울에서 여러 명 쭉 한 번에 갑자기 애들이 이제 서울 간다고 하니까는 다 또 모여가지고 당일 약속들을 그치. 취소를 하고 막 와가지고 서울 올라온다고 이렇게 우리한테 연락해 하는 것도 고마웠고 딱 연락 오니까 그렇게 또 쫙 모이는 것도 참 어, 보기 좋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저는 종종 봐야지 그래서 좀 저렇게 막 좀 감동이 엄청날 텐데. 네. 아, 저는 뭐 아, 자주 보는 편이에요? 네, 단장님은 자주 뵙죠. 아, 단장님 말고 다른 또 칠기끼리는 또 자주 보는 편인가요? 아, 1년에 한 두 번. 아, 정기 모임을 갖고 그 외에 정기까지는 아닌데 모이다 보면 어떻게 다 아. 모이게 돼요. 어. 예. 네. 작년 여름 때 같이 춘천이었나? 가평? 가평 아닌데. 아, 어디 놀러 갔는데. 예. 거기에 이제 펜션을 잡고 한 15명 그 정도가 모여 가지고 많이 모였다. 예. 네. 모여 가지고 다 같이 놀고 나 출국한 걸 기다렸다가 출국하고 나서 모였다는 소리. 지훈이 형이 언제 출국하시냐고. 그거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진짜 다들 7기, 8기, 9기는 좀 잘 모이는, 시키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원이 좀 소수여서 그런지 다 더 잘 모여지고 좀 끈끈했던 것 같아요. 같이 여행하면서 같이 프로그램 그것도 좀 되게 큰 것 같아요. 인원수랑은 크게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 보니까 역대 기수들을 쭉 내가 훑어보니까 그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한 기수도 있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이게 좀 개별화됐던 기수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떤 마인드로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수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조장들의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고. 예. 조장이셨죠?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조장들이 연애를 하면 분위기가 잘 안 모아져요. 잘 안 모아져요. 하나로 잘 안 모아지는데, 그런 게 없었던 기수 때는 정말 조장들이. 저는 제가 다 깼어요, 가가지고. 아, 나와. 네. 이러면서. 어허. 이러면서. 나중에 해. 이렇게. 여름, 겨울 한번 갔다 왔었는데. 그죠? 그리고, 그 둘 다 7기도 같이 하고 10기도 같이 했는데 여름과 겨울의 차이도 있겠지만 그때 여행했을 때랑 지금 여행했을 때 그 마인드의 차이도 있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저희 7기 때 처음에 유럽에 갔을 때는 그냥 막연하게 다른 사람들이 봤던 거 뭐 그 전에 우리 전에 갔던 사람 여행했던 사람들이 봤던 거 무조건 다 봐야 된다. 뭐 에펠탑 뭐 이런 거 무조건 뭐 예, 처음에 뭐 인스부르크가 어딘지도 모르고 아 인스부르크 가야 된다 여기 왔으니까 무작정 따라갔어요. 근데 이번에 10기에 갔을 때는 이미 7기 때 봤던 것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스위스 같은 데 갔을 때는 다른 조원들은 이렇게 가면 우리는 그냥 정말 전철역에서 그 반대편 마지막 종점역을 찍어갖고 여기 가자. 그래서 거기 막 찾아가서 놀고 오고 그 프라하에 갔을 때는 프라하를 이번에 처음 갔는데도 그냥 프라하 성을 일단 보고 그 주변을 그냥 돌아다녔죠. 막 트램을 타고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뭐 가치라는 게 여행에 대한 가치관이 좀 달라진 게 다른 사람들이 보는 관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여행을 좀 해보자 그쪽 나라 사람들을 좀 느껴보고 뭐 음식 문화 뭐 이런 거를 느껴보자라는 식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아 맞아 처음에 저도 갔을 때 너무 좋아서 일단은 관광 명소가 항상 유명한 거니까 그거부터 봐야 된다는 마음에 좀 급해서 좀 더 무리하게 하는 것도 있었고 저는 절대 무리하지 않았지만 못 본 것도 있었던 되게 서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내가 또 여기를 언제 오나 싶어서 뽕을 뽑아야지. 그래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유명하다는 거 다 보러 다니고 하면 사실 많이 본 것 같고 남는 것 같고 뽕을 뽑은 것 같지만 사실 겉핥기만 한 거죠. 겉핥기만. 남는 건 찾은 거예요. 네. 수박 열심히 겉핥 것만 핥아 봤자 수박만 안 나요. 수박만 안 나고 영양도 없습니다. 저는 나중에 아시다시피 저는 거의 캠핑장에 있었잖아요. 뭐든지 좀 약간 베네치아 여행 중반부터 다 보내고 나서 좀 한가해지면 저는 그제서야 좀 준비하고 나가고 조장의 운전자였죠. 네. 아 조장병. 아 그래요? 그게 캠핑장이 참 좋더라고요. 저는 마지막 파리 했을 때는 뭐 나가지도 않고 캠핑장이 거의 있어서 사람이랑 같이 있는 게 근데 의외로 안 나가는 사람이 저희는 좀 많았거든요. 그러면 그냥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점심, 아침 해먹고 더 남은 여행에 대해서 이제 아쉽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한국 가서 더 보자 뭐 이런 식으로 더 사람 간의 관계 유지를 더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전 다 그 여행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가보면 여행 스타일 다 다르고 보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뭐 나가는 시간 들어온 시간 뭐 그것까지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데 저는 그거 다 존중이 돼요. 이해도 되고 여기까지 왔는데 유명하던 거 당연히 봐야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 유명한 것만 보러 다니지 마라 뭐 이렇게 약간 이제 오해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남들 보는 것처럼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책자에 나와 있는데도 아 이게 뭐 몇 년 몇 년 몇 세기에 만들어진 무슨 양식의 건물이래 그래서 아니 그게 뭐 관련 전공자라던가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이제 아는 만큼 보고 듣고 느끼는 게 있다고 그런 거 하나를 보면서도 느낀 게 있겠지만 사실 저만 해도 그게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몇 년 전에 만들어진 양식 건물이구나 지금 생각보다 약간 관심은 있네요. 근데 그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감흥이 있진 않아요. 처음에 왔을 때 파리 처음 도착했을 때 보통은 그냥 별거 아닌 그냥 일상 그냥 동네 집 하나를 보더라도 우아우아를 외치다가 좀 지나고 나면 아, 또 성당이야? 이렇게 또 성이야? 이렇게 된다고요. 근데 사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과 부산과 대구와 전주와 광주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러면서 같은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다름을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똑같은 걸 보더라도 자기 눈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석해준 맞아 남이 해석해준 책이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눈으로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고 소화할 수 있으면 그것을 본인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남들한테 얘기해주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자기 내용으로 소화된 내용으로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갔다 온 곳에 대해서 뭐 소감도 얘기해 줄 수 있고 저는 루브르 오르세를 꼭 보라고 하는데 사실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건 제가 잘 추천하는 편은 아니에요. 특히 이제 또 입장료 있고 돈 들어가고 한 건 잘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은 아닌데 루브르 오르세만큼 제가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루브르 오르세는 미술과 관련이 없어도 누구나 루브르 오르세를 연대기순으로 쭉 보면 인류의 역사가 그냥 보여요. 신중심이었던 그 다음에 신의 대리였던 왕 그 다음에 귀족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민중들이 이제 역사 무대에 등장하는 이 과정들이 그 작품이 누구 작품인지도 모르고 이게 뭘 작가가 무슨 의도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미술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도 그 과정들을 연대기순으로 쭉 보면 인류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가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 책자는 없어요. 거의 밀로의 비너스는 어떻고 몇 세기 길을 봐라. 길을 봐라. 들어가. 이런 얘기만 주주장창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우리가 필로트 운영진들이 그렇게 느꼈던 것들을 예를 들면 이렇다 하면서 추천한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로 끌고 가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진짜 지나가는 별거 아닌 가로수, 그러니까 이름 모를 가로수 하나에도 많이 얘기하잖아요. 이야기가 있고 스토리가 있고 문화와 정책이 거기에 녹아져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갑자기 보일 때가 있어요. 보이면 뭔가 뭐랄까 쾌감 이런 것들 느껴요. 이게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그런 것들을 자기 눈으로 소화할 수 있는 여행이 여행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책자 보고 아무리 자유여행 해봤자 책자 나온 대로 다니면 그게 자유여행인가? 책자 여행이 그거는 패키지죠. 패키지인데 가이드가 있고 없고 책자가 가이드인 거죠. 책자 여행인 거죠. 맞아.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자기 스타일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이 그러니까 그 조원들끼리 또 거의 참가자들끼리 서로 다른 여행 스타일 갖고 있는데 이걸 누구 한쪽으로만 끌고 가려고도 하지 말고 서로 이렇게 때로 이제 배려도 하고 같이 다니기 위해서는 배려도 하고 존중도 하고 양보도 해야 되겠지만 굳이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는 우리 조 사람 아니더라도 다른 조 사람들이랑 마음이 맞는 사람을 같이 다닐 수도 있는 거고, 뭐 안전 문제만 그 해결이 된다라면 그 잠시 이제 혼자서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좀 여행을 좀 그런 마인드로 좀 하면 좋겠다. 그러면 여행이 정말 풍요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 진짜 일례로 샹젤리제 거리를 보러 가는데 그날 투어 드 프랑스라고 그 자전거 대회 하는 그 마지막 퍼레이드 한 날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선문 들어가는 길이 다 막혀 있어요. 그 샹젤리제 거리를 아예 다 막은 거예요. 거기도 막고 샹젤리제로 들어가는 그 시작하는 그 지점도 또 막은 거예요. 개선문은 아무것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는 뒷골목에 차를 저 멀리 뒷골목에 차를 대놓고 걸어가는데 저희가 그때 저희 조 단체로 다 갔거든요. 갔는데 8명에서 가는 동안 감동했어요. 이 길은 그 길은 돌길이었거든요. 돌길이었는데 왜 이런 거를 바꾸지? 처음에는 했어. 이거 불편하게 왜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이걸 왜 안 바꾸고 이렇게 아직까지 간직하고 있나 하다가 그 돌길을 보면서 계속 가다 보니까 그 돌 하나하나 너무 예쁜 거예요. 저희끼리. 그래서 근데 이거 진짜 예쁜 것 같다고, 그냥 이런 것도 그냥 놔두는 것도 괜찮은 것 같다고. 근데 좀 불편하긴 하지만 그걸 고스란히 이렇게 담고 있다는 게, 그럼 옛날에는 이 길을 누가 다녔을까, 뭐 어떻게 다녔을까, 막 말 발굽이 안 달았나, 막 저희끼리 이런 얘기 하면서 좀 오히려 샹젤리제 거리 보러 갔지만 샹젤리제 갔을 때는 온통 화려한 가게들밖에 없잖아요. 상점, 우리가 아는 뭐 루이어 샤뭐 이런 거 얘기해 못해. 루이비통 본점 가봤자 이제 별거 없어요. 루이비통 적혀 있어요. 샹젤리제 거리에 있는. 그러니까 온통 화려한 조명뿐이고 막. 그런데 저희는 오히려 뒷골목에서 좀 거기서 길이 좁으니까 저희끼리 막 기차놀이 일렬로 막 허리춤 잡고 기차놀이 하고 오히려 그랬거든요. 그런 여행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7일기 때 그 베르사유 시를 갔다 왔잖아요. 이번에 저번에 나왔을 때 얘기했죠. 10기 때 이번에 드디어 베르사유를 갔거든요. 못 갔었죠. 왔다. 10기 때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감흥이 별로죠. 이 베르사유 시를 왜 베르사유 궁전을 왜 오려고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히려 더 베르사유 시 갔던 게 더 재밌는 기억으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게 뒷문으로 들어갔어요? 돈 안 내고 돈 내고 들어갔어요? 네, 저희 돈. 오빠는 돈을 내고 앞에서 한 요 정도만 갖고 저희는 끝까지 돈을 다 내고 완전. 그 정원을 뒷문으로 들어가면 공짜로 볼 수 있는데. 공짜였는데. 저희도 봤, 공짜로 봤거든요. 제가 미처 얘기를 안 해줬어요. 아니 나는 연문 있잖아요. 연문. 너무 피곤해서 나오는 문. 네. 정원까지 정원 그 무슨 호수 같은 거 가면 있잖아요. 무슨 바테르. 네. 거기까지만 가보고. 저희도 거기까지. 거기까지만 가고 돌아왔어요. 시간도. 저는 베르사유 갔을 때 뭘 느꼈으면. 유럽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궁전과 정원이에요. 프랑스에서. 네. 그러면서 왜 프랑스 민중들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왜 단두대에서 목을 잘라서 죽였는가? 베르사유를 보면서 느꼈어요. 정말. 저는 그 호수 보면서 저걸 누가 다 봤어? 진짜 그 시대 누가 다 봤어? 뭐 이 생각했거든요. 와 이쁘다 이렇게만 할 수도 있는데 사실 그것만 하면 글쎄요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면서 저는 그 예전에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때 맨 처음에 제가 갔을 때 마침 우리나라 대통령이 마리 앙투아네트가 예전에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중들이 이제 빵 사 먹을 돈이 없고 굶어 죽어가니까 마리 앙투아네트가 뭐 그런 얘기를 했다 안 했다 뭐 고기다 뭐 케이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그 마리 앙투아네트의 삶이라던가 궤적 그다음에 그걸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얘기를 하고도 남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아니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만큼 국민 정서를 몰랐던 거죠. 그때 우리나라에서 어떤 얘기였으면 등록금이 없으면 장학금을 받아라 라고 얘기했던 대통령이 있었어요. 또 얼마 전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왜 못 찾냐 라고 얘기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그 베르사유 이거 얘기하니까 이 두 가지가 제가 생각이 나는데 예 그런 거 그냥 화려하다 이쁘다 것만 볼 것이 아니라,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는 아, 이 건물은 건물의 이제 구조라던가 그다음에 그때 당시 뭐 정원하고 궁전하고의 조화라던가 이 어떻게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런 것도 볼 수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저처럼 보라는 게 아니라 저랑 똑같이 보라는 게 아니라 자기만의 그걸로 참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단지 그냥 이쁘다라고 왜 그치지 말고 그런 거죠. 이면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 가치형으로 세나 그 상원우회를 갔다 왔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오히려 더 그쪽이 더 화려하다 보니까 내부가. 아 그렇죠. 상원우회가 화려하죠. 안 들어가 버렸어요. 가봤어요. 거기 막 다 금으로 지향이 돼 있잖아요. 그게 옛날에 궁전. 예. 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어떤 과정이 있었으면. 그러니까 왕정에서 이제 공화정으로 넘어오죠. 프랑스 혁명하면서. 네. 그래서 기존의 왕들, 왕족들의 소유였던 것을 국민들한테, 민중들한테 돌려줘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루브르 같은 경우에는 궁전이었죠. 중세를 상징하는 이제 박물관, 고대 중세를 상징하는 박물관을 바꾸고, 뭐 근대를 상징하는 오르세 같은 경우에는 기차역이었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 룩셈부르크 궁전 정원이 있었는데 갔듯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룩셈부르크 공원은 일반 그때 주민들의 그냥 쉼터 공원. 아 영화에 나올 법한 우리도 저런 공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궁전은 룩셈부르크 궁전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기관인 의회 건물로 사용이 돼요. 그러니까 뭔지 알겠죠. 왕정에서 그 권력이 왕에서 민중 국민으로 이동을 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따로 이제 국회의사당 건물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전에 궁전이었던 곳을 의회로 사용을 한 거죠. 국가의 주권이 왕에서 국민으로 넘어갔다. 그 안에서 제가 그 그림을 봤거든요. 그 아까 대구 전화 온 동생이랑 그 안에 그 그림이 제가 미술에 좀 문외한이라서 그 마리안느라고 하죠? 맞나? 그 프랑스 민중을 대표하는. 아, 그, 곳곳에 있는 그, 여자분. 그분이 깃발을 들고 가슴은 이렇게 반쪽을 내놓고, 이렇게 앞에서 상종하는. 그게, 누구 그림이죠? 두보르작인가? 르누아르인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그림을 보면서, 친구가 저한테 물었거든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는 왜 이렇게 반 나온 여자, 이렇게 가슴을 반 내놓고 이렇게, 그 여자가 맨 앞에 있는 그림을 그렸을까? 막, 그렇게 생각, 왜 그렇게 그렸지? 왜 저 때는 왜 그랬을까? 막,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저한테 너무 훅 들어온 질문이라서 저도, 그래, 왜 그랬을까? 이렇게 다시 막, 저랑 같이 생각하고 그랬거든요. 저 때는 되게,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뭐, 이렇게 아기를 전물리던 엄마가, 그래도, 그 프랑스 대혁명을 해야겠다 같이 혁명을 꿈꿨기 때문에 이렇게 거리를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서로 막 얘기를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아 궁전을 이렇게 돌려줄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마리엔을 상징하는 게 이제 곳곳에 있잖아요. 그 최고재판소 기억나나요? 최고재판소 가면 그 나폴레옹상 동상 건너편에 쭉 있죠. 곳곳에 있어요. 정말 그 페라세즈에 가도 있고 곳곳에 맞아요. 있는데 이게 무엇을 상징하면 어머니 조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조국의 조자가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를 상징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최고재판소에 있는 거는 그 나라를 위해서 1, 2차 세계대전 때 나라를 위해서 희생됐던 법조인들을 어머니 조국이 이렇게 탁 하고 있잖아요. 예. 자유평등 박애를 또 상징하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공화정 넘어오면서 그 이념은 이제 자유평등 박애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프랑스가 그 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철학적 배경이 이제 그 소르본 건너편에 소르본 있는데 보면 룩셈부르크 궁전 정원에서 멀지 않죠. 건너편에 보면 빵떼옹이 있어요. 빵떼옹에는 프랑스에서 정말 그 존경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위인들로만 묻혀 있어요. 뭐 퀴리 부인도 거기 있고 뭐 푸코의 진자의 그 푸코도 거기 있고 뭐 또 누구 있지? 갑자기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네. 예, 네, 여러 사람이 묻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방금 루소의 사회 계약론. 그러니까 예전에는 왕이 신을 대리해서 통치한다. 그래서 네. 카리스마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루소가 왕은 우리 국민들하고 민중들하고 계약을 맺은 거다. 계약을 맺은 관계에서 누구 한쪽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얼마든지 파괴할 수 있는 거다 라는 사회 계약론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신의 대리인은 왕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왕이 잘 못하면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구나 해가지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는 사회적 그 철학적 배경이 된 거죠. 루소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프랑스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예전에 그렇잖아요. 우리도 사극 같은 거 보면 왕자리가 그 자리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형제 간에 난이 일어나고 뭐 최근에 제가 즐겨봤던 기아원 같은 경우에도 사람 죽인 거는 일도 아니에요. 쉽게 죽여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던 거죠. 사람의 목숨이 자기의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프랑스 혁명 거치면서 그 자유평등 파괴하면서 공화정이 세우면서 인권이란 것에 대해서 이제 정립이 되기 시작하고 뭐 헌법이나 이런 것들에 인권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그러면서도 사실 뭐 여성의 참정권도 생긴 지 100년도 안 됐어요. 프랑스도. 그런 과정들이 인권을 위해서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민중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뭐 프랑스를 비롯해서 유럽 전반적으로 그런 것들이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운전할 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먼저예요. 항상. 그런 것 같아요. 네. 무당횡단을 하든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사람이 뛰어들든 치면 100% 운전자 책임. 것처럼 사람이 중심이죠. 어디 가도 마트 일요일 날 안 하고 한 7시 8시 되면 문 닫아요. 맞아. 늙은 성인데 노라고. 그리고 예를 들어 8시까지다 그러면 7시 45분부터는 15분 전부터는 못 들어오게 해요. 왜 자기 그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이 신성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노동 시간이 끝나면 칼퇴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그 노동권, 인권을 보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처럼. 야근이랑은 찾아볼 수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근데 유럽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다 보니,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이주민들이, 좀, 나름의 3D 업종에 많이 투여가 되고, 우리나라만큼은 아니지만, 비정규직도 있고, 갈수록 그, 일요일 날 문 여는 마트들도 늘어나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가면, 불편해. 우리나라가 좋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좋은 것과 편한 것, 익숙한 것, 그다음에 나쁜 것, 불편한 것, 이것을, 저는 구별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사람의 인권, 노동권, 이거 더 소중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건데, 우리는 야경이 예쁜 서울 도시잖아요? 야근이 하도 많아서. 야근이 많아서. 그래서, 어떤 거, 비정규직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고, 청년 실업이 엄청나게 한다고 하고, 누가 한 명이 아프면, 암 한 번 걸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하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고 사실 발전된 자본주의 나라인 유럽, 프랑스나 독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의료나 교육이나 주거나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보장이 돼요. 돈이 없어서 살 곳이 없거나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거나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거나 한 일은 거의 없어요. 아예 없진 않아요. 근데 거의 대부분이 무료에 가깝고 거의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고 자동차 있으니까 마트를 가잖아요 우리가. 네. 예, 매각이 떨어진 마트를 가면 물건들도 비싼 것들도 있지만 기본적인 물건들은 굉장히 저렴하잖아요. 주식은 예, 아무리 가난해도 기본적으로 먹고는 살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기초 그 무슨부터 생필품 가격부터 잡아놓는 거죠 정부가. 그러니까 더 되게 신기했던 거는 바캉스철이 다가오면 정부 차원에서 유류비, 그러니까 기름값을 다운시켜요. 왜냐면 놀러 많이 가라고. 그러니까 대부분이 자동차로 여행을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다운시켜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사람을 기본에 놓고 하는 정책들인 거죠. 근데 제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제 유럽을 맹목적으로 좋아하거나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유럽과 우리나라를 비교했을 때 사실 한 5년 넘게 있어 보니까 유럽에 있어 보니까 느낀 건데 우리 민족처럼 이렇게 머리도 가장 뛰어나다고 해요. 전 세계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되게 굉장히 성실해요. 진짜 성실해요. 네. 유럽에 가서 보면 유럽 사람들 그렇게 성실하지 않아요. 느긋하고 뭐 한둥만둥하고 성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 중심이에요. 개인주의. 네, 자기 가족, 가족주의가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친구 뭐 우리란 말이 우리 항상 쓰잖아요. 네.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집, 네. 우리 학교, 우리나라. 외국은 그렇진 않죠. 네. 그리고 에티켓이란 것도 보니까 우리나라 예하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라요. 유럽의 에티켓이란 거는 자기가 존중받기 위해서 하는 상대방한테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니까 예를 에티켓을 지키니까 너도 나한테 피해 주지 마라. 이 마인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남들한테 자기의 피해 받는 걸 너무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한테 피해를 안 주려고 해요. 그게 어떻게 보면 맞는 걸 수도 있지만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발상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나라 예라는 거는 사실 그 마음이잖아요. 진짜 부모님 생각하는 효라든가 형제 간의 우애라든가 친구들 간의 우애라든가 이런 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뭐 에티켓 수준을 뛰어넘어서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라 그 유럽 사람들을 보면 더 화가 나죠.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한글 음식 또 뭐 있죠? 과학도 우리가 더 뛰어났어요. 사실은 어느 나라 전 세계 동서고금에 어느 나라 봉건 왕이 자기의 눈과 귀가 멀면서 자기 백성들 위해서 글자를 만든 나라는 왕은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굉장히 한국 건축사를 배우다 보니까 건축도 우리나라 그럼요. 건축도 예전에 오물과 그 대청마루가 그렇죠. 외국은 어떻게 보면 건축이 인공적인 거라면 우리나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루죠. 배산 임수 자연 그대로의 것을 나의 공원으로 만들어 버리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그런 건축. 음식도 굉장히 과학적이잖아요. 맛과 깊이. 사실 프랑스 요리 되게 유명하다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짜요. 사실 와인 무슨 와인 쓰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나는 거고 소스를 뭘 뿌리냐에 따라서 요리의 명이 바뀌는 거고 사실 별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나마 이제 프랑스가 요리가 좀 있는 거는 숙성 제품인 와인이라던가 아니면 치즈라던가 뭐 요거트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이제 요리가 발달한 편인 건데 우리는 발효 음식이 세고 셌잖아요. 간장공장장. 그리고 우리는 산도 많고 바다도 있고 강도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는 각종 그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뛰어난 민족이 왜 유럽 사람들보다 왜 더 악조건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얘기하다 보니까 필로트 여행 팟캐스트가 각종 인문학, 역사 우리 살짝 막 정치적인 얘기 뭐 이런 것까지 나가게 되는데 사실 이런 거 또 좋은 것 같아. 이런 걸 다루면 네, 아예 관련 없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각각의 견해를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저랑 좀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네. 유럽 가서 좀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생각하면서 보셨었나요? 연애하기 바빴어요? 아니 우리를 자꾸 얘기해보세요 빨리. 뭐 역사적으로 올렸어. 내가 줄에 서로 죽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네. 아 결혼한 지 10년 뒤에 봐요. 나 10년 뒤에 보자고 한 사람 중에 아직도 헤어진 사람 많아. 신혼여행이 필로트로. 그건 단장님 허락해주지 마세요. 술 먹고 이미 저희랑 약속을. 네, 이제 술로 기억 안 난다고 하시면 돼요. 녹음 파일이. 아니 그래서 이렇게 유럽 여행 가서 좋은 사람도 많이 만나고 저도 뭐 최고 재판소니 가치 여행 프로그램 뭐 상원이나 세나니 뭐 베일라시즈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이 느꼈었던 것 같고 그런 좋은 경험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관광 명소도 중요해요. 볼 건 꼭 보셔야 돼요. 근데 좀 뭐 콜로세움을 보더라도 저는 뭐 바티칸 갔을 때 그 바티칸 세운 기둥이 콜로세움 돌이란 걸 몰랐어요. 그런 거 보면은 와 쟤는 왜 반쪽밖에 없어? 전쟁이 났나? 했는데 알고 보면 인재였잖아요. 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아 무작정 멋있다 이렇게만 할 수는 없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콜로세움을 딱 보면 되게 막 웅장하고 화려하고 한데 사실 그 이면에는 이게 콜로세움이 그게 옆에가 이렇게 없어. 부서져 있잖아요. 여기서 제국주의의 흥망성쇠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그 다음에 제가 로마에 처음 갔을 때 로마 다음에 갔던 데가 그리스였는데 마침 이게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는 야수적으로 다른 나라 막 침략했잖아요. 콜로세움의 시민들이 스포츠 경기로 본 게 격투기였죠. 누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경기를 열띤 응원을 하면서 시민들이 보곤 했었고. 근데 그리스는 아고라 광장에 시민들이 모여서 그때는 노예나 이런 그러니까 시민이란 거는 성 안에 사는 사람들. 우리 시민이지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었어요. 사실은 완벽한 민주주의는 아닌 거죠. 근데 시민들이 모여서 아고라 광장에 모여서 토론을 해. 그리고 아테네 밑에 보면 포세이돈 신전이 그 바닷가 그 언덕배기에 쭉 있는데 포스가 있어요. 포스가 있는데 원래는 거기가 이제 주로 이제 외국 군대들 적들이 이제 침략해오던 곳이었는데 보통 그러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거기다가 방어벽 성벽을 짓거나 방어벽을 짓거나 해가지고 적들이 쳐들어온 것을 막으려고 그런 군사시설을 지어놓는데 그리스 애들은 거기다가 신전을 지어놓은 거지. 그러니까 터키 군대가 거기 들어올 때마다 눈에 거슬렸던 거죠. 그때는 찜찜해. 그렇죠. 지금처럼 과학 수준이 높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신이 진짜 있나? 이렇게 있다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을 정도 있던 시대였으니까 저걸 침략하는 것 자체가 왠지 찝찝하고 내가 천벌을 받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서 나중에 침략했을 때 그거부터 그 부셨다고 해요. 그리고 저 로마와 그 그리스의 그 문화 수준의 차이인 거죠. 그런 것도 또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너무 내 얘기만 하나? 그래서 어쨌든 뭐 인권이 소중한 거는 가치행 프로그램 가면 조금 더 그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선생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분한테 정말 그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던 한 사람의 인권은 지구의 무게보다 무겁다 그 말을 저도 아주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왔어요. 정말 그 선생님 네 그분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가서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뭐 어쨌든 그, 뭐, 세월호 때문에, 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 하시고, 지금, 전 나라가 좀 우울해 있는데, 다들 할 일은 열심히 하시면서, 같이 그분들한테 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래도 뭐, 굉장히 구호물품이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빨리, 실종된 분들, 가족분들을 빨리 시신 찾으셨으면 좋겠고, 빨리 이 사건이 진실만을 좀 보여주면서, 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 뭐 본격적인 이제 뭐 여행을 가려면 이제 막 준비 때문에 바쁠 텐데 이거 얘기는 나머지 이야기들은 다음 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아야겠습니다.